잘 알고 한 여자를 믿고 너 하나만을 사랑해왔어 하지만 사랑밖엔 줄 것이 없어 나 떠나가버렸지 차라리 잘 된 것 같아